네, 김재동 씨. 예, 예. 자, 안녕하십니까. 아, 그럼요. 예, 좋습니다. 네네네. 예, 어떻게 바쁘신가 봐요. 예? 바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네. 제 뒤에서 걸어 나오기에. 예? 무슨 네? 얘기예요? 지금 바쁘신가 봐요. 그랬더니 가까운 거. 아, 그냥 뭐. 예. 별 얘기 아니에요. 예. 사람이 요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정신까지 어디다 두고 다녀. 그렇죠. 예. 아이고. 뭐. 자, 그럼 리플을 달아주세요.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유, 음악과 함께 바로 들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아이디가 마징가 제동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희는 회사 동료들 몰래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사내 커플입니다. 내색하지 않고 조심조심하면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조금씩 우리 사이가 입소문을 통해 회사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쌍한 도둑 연애 커플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사연을 마징가 제동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리플을 여인 세상이란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네.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는 사내 커플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유치원에도 남자 선생님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유. 다음. 네. 병명 치질이란 분이 아 참 예 올려주셨습니다. 네. 당신은 저보다 나으신 겁니다. 저는 동료들 몰래 치질을 키워나가고 있는 녀석입니다. 내색하지 않고 조심조심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조금씩 고통이 더해갑니다. 엉엉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관객석 쪽을 쭉 보고 있냐면요, 지금 대부분이 웃는데 한 몇 명 정도가 안 웃어요. 몇 명 정도가 제가 그분들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찝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같은 병 때문에 고민. 다들 웃으신데 표정들이 이래요. 아, 치질이 그 무서운 병이죠. 아, 예. 다음은 예. 아이디가 달인 진청묘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사내에서 가장 발이 넓고 입이 싼 사람에게 다른 커플이 사귄다고 루머를 퍼뜨려서 일단 두 분의 일을 덮으세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예. 급제동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예. 급제동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써봤는데 원하는 소문은 안 나고요. A가 B랑 사귀는데 A가 B랑 사귀지 않는다고 소문을 내달라더라. 까지 소문을 내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입산 그놈이 마지막으로 퍼뜨린 소문은 오우 그 얘기하면서 술까지 사주던데 이렇게 그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이 좀 싸신 분들은 믿지 그것까지, 말아야죠.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다음 벙어리 냉가슴이란 아이디를 가진 분입니다. 회사에서 사내 커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그들이 근무 시간에 업무보다는 연애질에 치중할 거라는 편견 때문이죠. 야 연애질 님의 커플이 그 편견을 깨주세요. 근무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사귀는 사실을 알려줘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일도 사랑도. 아, 좋네요.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깔끔하네. 네, 깔끔합니다. 네. 다음은 그 예. 김일병 선배라는 분이 아주 짧게 리플을 달아 김일병의 선배랍니다. 예. 당신들은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여군 장교와 6개월째 몰래 사귀고 있는 제 후배보다 낫습니다. 일병인데 김일병인데 여군 장교랑 사귀시나 봐. 와. 야,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죠. 아니, 사랑이 어디 무슨 국경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네. 누군가 남 몰래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네. 그 스릴도 있으면서 네. 더 서로 애틋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하여튼 뭐 예쁜 있죠. 사랑 키워 나가시길 바라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진짜 아까 어떤 분이 써주셨듯이 편견을 좀 깰 수 있게 네. 일도 열심히 하시고 사랑도 또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리플이 가장 좋은 리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보니까 기타리플 중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권현 씨라는 분이 사내 커플 이러고 점을 한 8개쯤 찍었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제 소원은 제 남자친구가 회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한 거라 이거지. 지금 너희 둘이 나 놀리냐는 거지. 그러니까. 오 그래 너희 둘 다 회사 다닌다 이거지. 뭐 이거 이거. 단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 그래 너희 둘 다 회사 다닌다 이거지. 남자친구 회사 다닌다. 그러니까 뭐 모든 면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보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 가장 행복하고 예,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예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